햇살에 눈이 부신 싱그런 아침이 오면 사랑의 눈을 뜨며 노래를 해요. 오직 그대 하나만 위해서. For you, I love you only you. 설레이는 맘 가득해 향기로운 커피보다 풍들어 나의 숨결로 그대를 보아요. 하나요 그대는 느끼죠 그대도 가슴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걸요. 들려요 이제는 보아요 이제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수줍은 마음을 날 바라봐요. 나의 손을 꼭 잡아요. 행복한 기분이죠 눈부신 운명이죠 사랑의 향기에 미소 지어요. 난 바람이 불어오면 살며시 두 눈을 감고 사랑해 주문처럼 속삭여요. 이런 내 마음 느낄 수 있도록 그대 내 눈을 보아요. 설레이는 맘 가득해 마법 같은 키스처럼 따사로운 나의 마음을 이제는 보아요. 저 그대도 가슴이 말하고 있는 건 사랑이란 걸요. 들려요 이제는 보아요 이제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수줍은 마음을 난 약속해요. 우리 손을 꼭 걸어 행복한 기분이죠 눈부신 운명이죠 사랑의 향기에 취해 보아요.